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 여호야김 왕을 잡아가고 이 시드기야 왕을 꼭두가시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파들의 의견을 듣고 반 바벨론의 정책을 썼습니다. 왕과 신하의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벗어나기를 바랬습니다. 실제로 이 애굽 군대가 출정을 하자 또 바벨론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방법대로 애굽의 도움을 청하여서 위기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이 작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작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가 돌아가고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을 불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조상의 기업을 얻고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땅으로 가던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항복하러 가는 것처럼 오해를 받아서 문지기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가 진실을 말해도 이 반국가적인 인물로 찍히게 되어서 누명을 쓴 채 고초를 당하고 또 웅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비밀리에 이 예레미야에게 나가서 웅덩이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그때 이야기했을까요? 그가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웅덩이에서 빠져나왔을까요? 아니요, 그는 왕 앞에서 담대하게 왕이 바벨론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며 이 유대가 패배할 것입니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왕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를 보고 친애굽의 고관들은 그를 죽여야 한다고 이 시드기야에게 이야기를 하자 시드기야는 이제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여서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왕의 내신 구스인 엘벳 멜렉의 청원으로 그의 도움으로써 그가 구덩이에서 죽기 전에 예레미야를 꺼내게 되고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의 본문은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14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도 넘기지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하라고. 전에 이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불러냈던 것처럼 시드기야는 또다시 위기의 순간 지금 예레미야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게 하나도 숨기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않고 내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않겠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와 또 그 뜻을 알고 난 후 그가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힘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이 다시 돌아가고 바벨론이 또 공격하자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다시 예레미야에게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분명히 첫 번째 만났을 때에도 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유다가 살 길이고 왕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예레미야에게 와서 묻는 이유,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이유는 그 동기는 바벨론에 항복하여서 징계를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함이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어떠한 동기나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묻는 것이었습니다. 즉 말씀에 대한 호기심은 있으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물음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해도 왕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물음이었고, 두 번째는 왕에게 권한다 할지라도, 왕에게 내가 조언을 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시드기야 왕은 두 질문에 대해, 두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레미야가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왕이 듣지 아니하실 것 아닙니까? 라는 그 이야기에 시드기야 왕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으나, 내가 너에게 듣기는 하겠으나, 내가 그 말에 듣지는 않았다. 이 말에 대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즉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순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무엇인지는 들어보기는 하겠으나, 내가 원하는 것이면 그것을 즐거워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듣지 않겠다,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듣는다는 것은 순종의 행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없이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 없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만약 듣는 행위 그 자체대로 믿음이 자란다면 교회를 가장 오래 다닌 사람이 믿음이 가장 크겠죠.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태어나서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뭐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아야 될 텐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순종의 길로 나타날 때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았더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에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묻지만 그는 순종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위기의 순간 갈등하고 고뇌할 뿐 그를 향한 충고나 조언을 여전히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완악한 자요, 이 어리석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이 말씀 가운데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말해도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는, 그런 삶이 없는 고백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면서도 그 생명과 호흡을 자기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키려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마 장군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수종들던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을 만나러 나오지도 않고 그냥 종을 통하여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가서 씻으라라고, 그러면 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나아만 장군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살던 다메섹에도 강이 더 나은데 굳이 왜 내가 이곳에 가서 씻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종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이 본문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데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은 이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서 여러분, 시드기야 왕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구원과 회복은 없어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처럼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도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치유는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갈망하는데 거기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시드기야가 무엇을 두려워하였는가라는 것이에요.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리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면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너를 절대 죽이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시드기야가 원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시드기야에게 끊임없이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반복했던 예언입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이 택한 백성인 우리가 이방 나라에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을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드기야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과 현실의 갈등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19절에 다시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했다라고요. 먼저 항복한 유다인들. 아마도 이 시드기야 왕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이들이 자신이 항복하여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조롱할까 두렵다는 것이. 이 조롱하다는 것은 바보 취급하다 또 괴롭히다라는 뜻으로서 멸시와 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나라의 왕인 자신이 그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괴롭힘과 구령을 당할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바벨론에 항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뿐일까요? 24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인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만나서 이런 것들을 물은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요. 그는 친애굽의 입장을 고수하는 이 유다의 고관들의 반응 또한 두려웠던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겠다고 하면 이 친애굽을 주장하는 이 고관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까? 혹시나 해야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만나 두 번이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들었지만 무엇이 살 길이고 무엇이 멸망하는 길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는 사람이 두려워서 바벨론에 항복하여 징계를 받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살아계심을 두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분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갈대아인에 먼저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친애굽 정책을 고수하는 고관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삶이 바로 시드기야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이었고 유다의 패망이었고 수많은 백성들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20절과 2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연장하게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외면한 채 항복하기를 거절했던 그는 죄의 삭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한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복을 받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면 살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 듣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듣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여 이 불순종의 징계를 받는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을 보면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이 보존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